하다가 이렇게 노래만 불러. Yes, I. 저 너머에서 조롱하듯이 나를 보며 웃고 있는 가면 속 얼굴. 그럴 줄 알았어. 그게 한계야. 그렇지. 어 괜찮아. 그대가 뭐라며 웃든 누구보다 더 난 내가 알아. 날 걱정해줘 고마워. 뚜루뚜루뚜루. 아침 일찍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.